마치 사랑병에 걸려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이런 내가 정말 이런 내가 울고 울어 이제 지친 나라서 마치 사랑병에 또 걸린 것 같아 정말 나 그래 잊은 척도 숨죽여 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나라도 널 보낸다면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왔니 왜 이제 와서 또 나를 울리는 건지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 이런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나잖아 나 마치 사랑병에 또 걸린 것 같아 정말 나 그래 잊은 척도 숨죽여 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나라도 널 보낸다면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왔니 왜 이제 와서 또 나를 울리는 건지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 이런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나잖아 그렇게도 많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너만인 걸 알고 있는지 눈물이 나도 난 괜찮아 내게로 돌아와 다시 날 놓지 마 왜 넌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왔니 왜 이제 와서 내 품에 안기는 건지 떨리는 내 어깨 기대어 내 눈물 닦아줄 슬픔도 함께 한다잖아 마치 사랑병에 걸려서